제2과 회사에 지각하여 Lesson 2. Late for work. 단어 Vocabulary. 지각한 Late. 일 Work. 무엇 What. 시간 Time. 하지 않다 Do not. 갔다 Have. 손목시계 Watch. 찾아내다 Find. 벽시계 Clock. 이 있다 There is. 건너편에 Across. 길거리 Street. 시 A clock. 어디에? Where? 가다. Go. 출발하다. Start. 예. At. 끝내다. Finish. 안녕히 가세요. Goodbye. 문장. Text.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? Do you know what time it is? 시계가 없는데요. No, I do not have a watch. 큰 시계를 찾아봅시다. Let's find a clock. 길 건너편에 하나 있군요. There is one across the street.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? What time does the clock say? 2시로 되어 있군요. It says that it is 2 o'clock. 저는 지각입니다. I am late. 어디 가시는데요? Where are you going? 회사로 갑니다. I am going to work. 몇 시에 일을 시작하세요? What time do you start work? 3시에 일을 시작합니다. I start work at 3 o'clock. 몇 시에 일을 끝내세요? What time do you finish work? 10시에 일을 끝냅니다. I finish work at 10 o'clock. 저는 일을 5시에 시작해요. I start work at 5 o'clock. 이제 안녕이라고 해야겠군요. I will say goodbye now. 안녕히 가세요. 당신은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. Goodbye. You will not be late.